지역을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을 때 그 중공의 탁구 선수들이 이질 라버를 들고 나와서 세계 탁구계를 뒤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질 라버, 말하자면 뭔가 다른 생소한 처음 보는 그런 탁구체였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남북한 간의 언어가 서로 다른 걸 이질화가 아니라 언어 격차라고 표현하는데 동의한다. 중국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남측의 우리말 큰 사전과 북측의 조선어 사전 기역 부분을 비교한 결과 56%가 거의 같고 바꾼 말과 다듬은 말이 33%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상의 차이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이질라버의 이질화가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격차. 바로 이 말에 우리 모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갈리폴리 중에서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입니다. 간간이 여름이 잃어버린 세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만 가을이 어느새 여기저기서 교두보를 구축하는 모습들 또한 엿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오정배 학생, 잘 들으셨죠? 아마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치 바람의 낙엽이 막 쓸려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죠. 영화 갈리폴리 중에서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정배 학생은 친구 현종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서 몇 글자 적어주셨는데요. 조금 늦게 도착했나 봐요. 8월 27일이 친구 현종이의 생일이었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요. 시험이란 것을 통해서 비로소 영화 스탠바이미의 마지막 장면의 그 말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이 마을 입구에 서서 하던 그 말. 이제 이 마을이 참 작아 보인다. 이런 느낌들을 가진다면 일단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곡은 강릉 송정동 임요환 학생이 조경숙 선생님께 띄우는 곡입니다. 무랑루즈라는 영화를 아주 선생님이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육체적 장애의 콤플렉스를 평생 안고 살아간 천재적 화가의 이야기죠. 호세파라가 바로 로트렉의 역을 맡았었는데요. 무랑루즈 중에서 무랑루즈, 미레유 마티유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문학사 상사의

새마음하게 흐르면서 카메라 조리개 사이로 정장을 한 신사한 사람이 007 가방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음악이 끝날 무렵 그 신사는 객석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하죠. 존 베리의 이 주제음악과 함께 1962년부터 30년이 넘게 영화 팬들을 경탄케 한 이 사나이는 영화 사상 최고의 스파이 제임스 본드입니다. 1m 83cm의 키에 76kg의 이 사나이는 오른쪽 어깨와 오른손 등에 수술 자국이 있고 영국 정보부 소속의 스파이로 007이라는 살인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영국 외무성 소속 5급 공무원인 외교관이죠. 007 시리즈의 원작자는 이안 플레밍이라는 소설가입니다. 영화로는 닥터 노우가 처음이지만 그의 소설 시리즈는 카지노 로얄이 처음인데요. 이때 제임스 본드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사실 제임스 본드라는 이 이름은 스파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류학자의 이름입니다. 당시 이안 플레밍이 즐겨보던 서인도 제도의 새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007이라는 암호명도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시저의 비밀 결사대라고 합니다. 이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1962년 닥터 노에서 1989년 라이선스 투 킬에 이르기까지 모두 16편이 나왔습니다. 이 16편은 007 시리즈의 제작 판권을 쥐고 있는 엘버트 브로콜리가 모두 제작했죠. 또 하나, 그가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1983년에 나온 숀 코네리의 Never Say Never Again 이 영화까지 포함한다면 모두 17편이 되죠. 그동안 제임스 본드 역을 한 배우는 4명입니다. 닥터 노우부터 7편인 다이아몬드는 영원히까지 6편에 출연한 숀 코네리가 있고요. 또 6편인 여왕 페아와 007, 이 딱 한 편에만 등장한 조지 레젠비, 8편인 죽느냐 사느냐에서부터 14편인 뷰투어 킬까지 7편에 출연한 최장수 제임스 본드, 로저 무어가 있고요. 또 15편 Living Daylight와 16편 License to Kill 이 두 편에 출연하고 임무 해제된 티모시 달튼이 있죠. 이제 제5대 본드로 멜 깁슨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007 시리즈는 새로운 전개를 맞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지껏 007 제작진의 기획 포인트는 새로운 얼굴을 제임스 본드로 내세워서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자, 007 시리즈의 최초 작품 닥터 노우 중에서 들어봅니다. Under the Mango Tree, 본드걸이었던 우르슐라 안드레아스의 노래입니다. 'Underneath the mango tree, me honey and me come watch for the moon. 'Underneath the mango tree, me honey and me make bululup soon. 'Underneath the moonlit sky, me honey and I come sit hand in hand. Underneath the moonlit sky, me honey and I come make fairyland. Mango, banana and tangerine, sugar and ackee and cocoa bean. When we get married, we make them grow, and 9 little child in a row. Underneath the mango tree, me honey and me come watch for the moon. Underneath the mango tree, me honey and me, we plan marry soon. Thank you. 망고 바나나랑 탄저린 Sugar and ackee and When we get married, we make them grow A nine little child in a row Underneath the mango tree, me honey and me Come watch for the moon Underneath the mango tree, me honey and me We plan marry soon Underneath the mango tree Underneath the mango tree Underneath the mango tree Underneath the mango tree 뭐, 굉장히 남자 목소리 같네요. 본드걸이었던 우르실라 안드레아스가 부른 Under the Mango Tree 망고나무 아래서 007 시리즈의 최초의 작품 닥터 노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이 007 영화의 묘미는 제임스 본드의 화려한 액션과 매 편마다 등장하는 신무기들 그리고 본드걸 또한 유명 가수들이 부르는 주제가입니다. 이것들은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사와 제작자 브로콜리가 28년씩이나 제임스 본드를 계속 등장시킬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죠. 특히 본드걸은요, 세계의 탑모델 중에서 선발하는데요. 영화 팬들의 관심사이자 핀업걸의 1순위였습니다. 1편인 닥터 노에서는 극중 이름까지도 허니라고 붙인 우르슐라 안드레아스가 초대 본드걸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스웨덴 출신의 금발 미인이었는데요. 영화의 무대가 자마이카였기 때문에 항상 비키니 차림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꽤나 눈요기거리를 제공했는데 그녀는 뒤에 영화 텐의 존 데릭 감독 또 프랑스 배우 장폴 벨몽도의 아내가 되기도 했죠. 제2편 007 위기 일발에서는 소련 KGB의 미녀 스파이 로마노바 역으로 다니엘라 비앙키가 기다립니다. 그녀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서 제임스 본드를 유혹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본드에게 빠져서 베니스로 화려한 도피를 하죠. 이 본드걸들의 특징은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는 최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영화의 개봉과 함께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영화가 끝나면 잊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드걸치고 생명력이 긴 배우가 없는데요. 그래도 기억나는 몇몇 본드걸은 있죠. 골드핑거에서 골드핑거의 부하로 본드와 맞서지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셜리 이튼. 또 본드와 카드게임에서 진 뒤에 그의 연인이 되는 죽느냐 사느냐의 제인 세이모어.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본드와 함께 싸움에 뛰어드는 멜라니 역의 캐롤 부케.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에서 KGB 요원으로 본드와 협력해서 일하는 아미소바 역의 바바라 바크. 그리고 뷰 투어 킬에 등장하는 조스 버금가는 강력한 여인. 바로 메이데이 역을 했던 흑인 모델 그레이스 존스도 있죠. 하지만 정작 007 시리즈에서 벗어나서 스타가 된 본드걸은 시리즈 외 작품인 Never Say Never Again의 도미노 역으로 나온 킴 베슨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규 본드 시리즈에 등장한 본드걸들은 그 이후 스크린에서는 별로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다니엘라 비앙키가 본드걸로 나온 007 위기일발의 주제가 들어봅니다. From Russia with Love. 소련에서 애인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옛날에 나왔대요. 맷 몰로의 노래입니다. From Russia with love I fly to you Much wiser since my goodbye to you I've traveled the world From Russia with love. I've seen places, faces, and smiled for a moment, but oh, you haunted me so. Still my tongue-tied young pride would not let my love for you show. In case you'd say no, to Russia I flew. But there and then I suddenly knew you'd care again. My running around is through. I fly to you. 007 시리즈 제2편 007 위기일발 중에서 From Russia with Love, Matt Monroe의 노래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제3편인 Goldfinger 중에서 주제가 Shirley Bass가 부른 Goldfinger였습니다. 본드걸 못지않게 007 시리즈를 재밌게 해주는 것은 악당들입니다. 본드의 가장 큰 악당은 스펙터인데요. 그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하수인이나 그의 버금가는 새로운 악당들이 매편 등장하지요. 기억나는 악당으로는 역시 리차드 킬과 로버트 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쇼는 007 위기 일발에서 스펙터가 보는 살인청부업자 레드 그란트로 나오지요. 달리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 위에서 그가 본드와 벌이는 액션은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킬. 그는 악역이지만 이상하게 밉지 않은 캐릭터로 기억돼요. 2미터가 넘는 키에 무엇이든지 깨물어 부수어버리는 강철 이빨.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주스라고 불리우죠. 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괴력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면서도 왠지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그런 인기 덕분인지 이례적으로 다음 편인 문레이커에도 캐스팅되는 타격을 누렸습니다. 그 밖에도 기억나는 악역 많죠. 그 전 세계의 금을 모두 장악하려는 골드핑거 역의 게르트 프로베, 그리고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서 살인청부업자의 제왕인 스카라만가로 등장하는 크리스토퍼리, 또 뷰투어 킬에는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 푸른 눈의 사나이 크리스토퍼 월큰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악당들의 성격도 28년 동안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악당들은 처음에는 살인청부업자나 또는 금 등을 노렸지만요. 핵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는 60년대 후반부터는 원자폭탄이나 원자력 잠수함, 이것들을 탈취해서 전 세계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70년대에는 우주에까지 나아가서 우주선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편인 라이선스 투 킬에서는 남미의 마약이 문제가 되던 때라서 마약왕이 등장했지요. 얼마나 강력하고 유머러스한 악당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새로 시작될 007 시리즈의 가장 큰 숙제겠죠. 제6편인 여왕 폐하 대작전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들어봅니다. We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We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Time enough for life to unfold all the precious things love has in store. We have all the love in the world. If that's all we have, you will find we need nothing more. Every step of the way will find us with the cares of the world far behind us. We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just for now. Nothing more, nothing less, on the of the world far behind dance. Yes, we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just for love, nothing more, nothing less, only love. 제6편 여왕폐하 대작전의 주제가 루이 암스트롱의 We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이었습니다. 007 시리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매 편마다 등장하는 신무기들입니다. 요즘 금융실명제 때문에 아주 잘 팔린다는 007 가방. 이 제임스 본드의 가방 속에는 별별 무기들이 다 들어있죠. 살인시계, 폭약만년필, 무전 넥타이 핀. 그런데 본드에게 무기를 제공해주는 병기 담당 Q의 솜씨가 돋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3편 골드핑거에서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의 최신형차 오스틴 마틴 DBS와 무스탕차를 등장시키는데요. 이 차는 연막 분사장치, 차 번호판 변경장치, 탈출장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죠. 그 뒤부터 007 영화의 이 신형 자동차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특히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 등장하는 수류 양용 자동차와 리빙 데일라이트에서 눈 덮인 철도 위를 기차처럼 달리는 차는 영화 팬들의 경탄을 자아내게 했고요. 제10편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 등장하는 차는 로터스 에스플인데요. 앞부분에 6개의 고래잡이용 낚시총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시트 뒤에는 미사일과 레이더를 장치해서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그런 묘기까지 보여주죠. 이 영화에는 또 게스탄이 선보여서 혀를 부풀려서 터뜨리는 그런 장면도 보여집니다. 이런 무협지 같은 신무기는 영화 위기일발의 그 구두에서 튀어나오는 칼이라든가 골드핑거의 날아가는 살인모자를 또 꼽을 수가 있죠. 그 밖에 스펙터가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발사해서 지구를 위협하는 제7편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여기서는 1971년에 이미 레이저 무기에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본드카로 불리우는 자동차들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사이에 희비 쌍곡선이 그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드카는 대부분 영국 차를 사용했었는데요. 후에는 제너럴 모터스사의 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KGB 요원들이 타는 차는 모두 포드사의 차로 설정해서 포드사가 울상이 됐다고 하네요. 자, 제12편 For Your Eyes Only 중에서 시나 이스턴의 노래입니다. For Your Eyes Only. 성북동의 김동원 학생 잘 들으셨죠? 제12편 007 영화 For Your Eyes Only 중에서 슈나이스턴의 노래였습니다. 이007 시리즈의 주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 노래들은 항상 그의 인기 차트를 점령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제2편인 007 위기일발에서 맷 월러가 부른 주제가 From Russia with Love는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고요. 또 제3편 골드핑거의 주제가 골드핑거는 흑인 여가수 셜리 베스가 열창을 해서 빌보드 차트 8위에 올랐는데요. 이 셜리 베스는 007 시리즈의 주제가를 3곡이나 불러서 007의 목소리로 통하기도 하죠. 그녀는 골드핑거 외에도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문레이커의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4편 썬더볼은 영국 가수 탐 존스가 불렀고요. 007 두 번 산다. You only live twice. 여기서는 007 주제가를 부르면 히트한다는 것 때문에 가수들이 서로 부르려고 난리를 쳤는데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제작자에게 압력 반 사정 반에서 자신의 딸 낸시 시나트라가 부르게 했죠. 제6편인 여왕 페아와 007 여왕 페아 대작전이라고 제목이 나왔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루이 암스트롱이 불러서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아주 독특한 맛을 안겨주었고요. 제8편 죽느냐 사느냐의 주제가는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는데요. 그와 윙스가 부른 주제가 Live and Let Die. 이 노래는 빌보드 차트 2위에까지 올랐었죠. 제12편 조금 전에 들으신 For Your Eyes Only의 주제가는 당시에 인기를 모으던 시나이스턴이 불러서 차트 4위를 기록했는데요. 영국의 5인조 밴드 듀란 듀란은 제13편 뷰 투어 킬의 주제가로 마침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제15편 Living Daylight의 주제가 Living Daylight를 아하가 불렀고요. License to Kill은 Gladys Knight and Pips가 불러서 007 영화의 주제가는 최고의 뮤지션들이 부른다는 그 전통을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죠. 이제 멜 깁슨으로 제임스 본드가 바뀐다면 영화 팬들은 제5대 제임스 본드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안 플레밍의 원작은 제15편 Living Daylight로 이미 끝이 났죠. 이안 플레밍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작품을 쓰게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본드와 새로운 작가가 등장하면 과연 어떤 작품, 어떤 분위기가 나오게 될까요? View to a Kill의 주제가 들어보죠. 듀란 듀란입니다. 007 시리즈 제14편 A View to a Kill의 주제가 듀란 듀란의 음성이었습니다. 멜 깁슨이 만약에 새로운 본드로 나온다면 서울 중구 신당사동이 유화숙 씨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멜 깁슨을 아주 좋아한다고요. 그의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해드렸죠. 옛날에 그 영화인 얘기를 소개해드릴 때요. 아유, 못 들으셨나 봐요. 자, 하이틀로 최병호 씨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White Cliffs of Dover, 도버의 흰 절벽. 그리고요, 이어서 하이틀로 안종혁 씨가 나의 다나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영화 Love and Bar 중에서 로스 로버스의 다나. 역시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누나와 듣겠다고 하신 신동우 씨께도 띄워드립니다. 영화 라밤바 중에서 로스 로버스의 다나였습니다.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주변에 참 전화통대고서는 노래 부르는 남자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전화비 꽤나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엽서 보내주신 대구 남구 대명십동의 백수범 씨, 그리고 충남 서산 동문동에서 예쁜 장미까지 보내주신 남윤미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